찬송의 아침 신현미 집사입니다. 주부들의 고민, 그 고민의 1순위는 뭘까요? 뜻밖에도 오늘은 뭐해 먹지? 랍니다. 이거 참 체면이 그렇네요. 소뚜껑 운전수 경력이 30년이 가까운데도 매일 걱정하는 것이 매일매일 뭘 먹어야 하는 것이라니 참 우습지요. 그러나 이것이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주부들의 고민 1순위라고 하니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오늘은 뭐해 먹지? 라는 이 고민은 오후 3시 정도면 슬며시 밀려오고 저녁을 먹고 나면 또 내일은 뭘 싸주나? 가족들 도시락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엄마 내일 도시락은 제가 준비할게요 하면서 뚝딱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는 아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마치 꼭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 같은 허전함이 멍하게 만드네요. 이것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증거겠지요. 오늘도 찬양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시작으로 여섯 곡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곡입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사랑의 나눔. 하느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you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계시도다. 사랑.